내게 늘 언제나 함께 했었던 사람, 소중한 나의 사랑을 왜 몰랐었는지. 그래요, 우리 헤어져 힘든 날도 많았죠. 하지만 나의 가슴엔 그대뿐이죠. 시간이 지나 먼 훗날 잊혀질 줄만 알았죠. 하지만 그대 없인 하루도 나는 없었죠. 이제는 다시 이별은 없어요. 곁에서 영원히 그대 느낄 수 있도록. 마지막 내 사랑이라면 그게 바로 그대예요. 우린 영원히 또 행복해야죠. 아파하지는 말아요, 눈물 흘리지 마요. 언제나 그대 곁에서 안아줄게요. 세상이 다 변해도 그대로인 게 있죠. 그대를 향한 내 마음 사랑이에요. 천년이 흘러 지나도 지워질 수가 없어요. 그대 없인 하루도 의미가 없죠. 두 눈을 감고 내 손을 잡아요. 떨리는 그대 심장을 느낄 수 있도록. 마지막 내 운명이 나일 테니 그대 사랑을 꼭 지켜줄게요. 이제는 다시 이별은 없어요. 곁에서